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창의융합원 소프트웨어 교육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의 지원 멘토를 모집합니다. 모집 교과목은 창의적 컴퓨팅, 창의적 프로그래밍,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총 3과목입니다. 지원 자격은 본교 공과대학 4학년생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교과목의 경우에는 전계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전현직 대기업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입사 지원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 커리어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4, 5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과 1년 이내 졸업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컨설팅 피드백은 24시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 IAB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에서 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한은 3월 29일 화요일까지이며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 분야는 기자 분야와 웹편집 디자이너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기자 분야는 2명, 웹편집 디자이너 분야는 1명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대외비 기술이 유출됐습니다. 보안 서버의 대외비 자료가 무더기 열람됐고 소식통에 따르면 파운드리 사업부의 한 팀에서 해당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사자를 포함해 해당 부서원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인 만큼 이러한 정보 유출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고유기능을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기능과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러시아의 침공에서 잘 버텨나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선방 원인으로는 효과적 게릴라 전과 창의적인 서방 무기 활용, 제공권 수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의 열세도 극복하며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일부 전문가는 완전하게 러시아를 격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에 대한 여론이 큰 가운데 앞으로 형국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